이 시간에는 너림 6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너리는 사회주의 우리 제도 세상에서 제일 좋아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사회주의 라곤 1세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사회주의 저극 찬가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이 땅이 저와 햇빛이 저와. 소중해 소중해. 이상으로 너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